Pronunciation. 공항. 공항. 못해서. 못해서. 국내선. 국내선. 인형. 인형. 도착할 거예요. 도착할 거예요. 전해주세요. 전해주세요. 따뜻한. 따뜻한. 직접. 직접. 막히네요. 막히네요. 찾으세요. 찾으세요. 몰랐는데요. 몰랐는데요. 첫 학기라서. 첫 학기라서.